가자. 미소 뒤에 숨어 있는 검은 손기대. Oh, oh, oh. Oh, oh, oh. I don't believe you're smart. I don't believe you're no more. 나 홀로 lonely, lonely, lonely. 진실한 사랑이 오길, oh, oh, oh, 오길. 오기는 못해, 다 보겠네. 자꾸 외쳐, 네 말도 못 믿겠네. I'm alone, alone. 지치게 하는 내 말 따위 난 들은 필요 없어. Just get now. 난 다시 따위 no. 너에게 남의 정답은 없어. 손 내밀지 말고 get out now. 이제 일어나 훌훌 털어버리고 가끔 무투성이에 넘어진대도 정말 괜찮아 웃을 수 있어. 난 이거 oh, oh, oh, no one no, oh, oh, no one. I don't believe. I'm 망가져 미소 뒤에 숨어있는